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는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22절과 23절 끝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뭐죠? 영생입니다. 바로 오늘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자, 영생이라는 주제 굉장히 귀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귀중함의 의미를 잠시 동안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언젠가부터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영생교라고 하는 그 이단 문제로 얼마나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생활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말만 들어도 뭐 영생교를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영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신앙이 중요한데 그것을 영생교에 빼앗길 수는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영생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에 대한 단어 그 은혜를 정말 다시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냥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 뭐 이 정도로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 계속 영혼이 살아남아서 행복한 상태를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종 그 받을 수 있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밤 당장 죽어도 당신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우리에게 혼돈을 주면서 자꾸 이제 이상한 교리를 막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영생에 관한 왜곡적인 개념 내지는 부분적인 오해를 조장시키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단지 시간적 개념으로 파악하려다 보면은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인지 영벌인지 구별하지 않고 단지 영속적 개념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분명한 영생에 대한 개념은 우선 양적 개념 내지는 시간적 개념으로서 파악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만으로 영생을 설명하면은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질적 개념을 양적 개념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신자에게든지 또 불신자에게든지 모두 다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이 살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본질적 개념의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상태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할 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3절 말씀의 대전제 속에서 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는 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대전제 속에서 있으면서 4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네? 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을 누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애써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영생은요, 주님이 주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에게는 수동적입니다. 주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 뭐예요? 예? 어떤 특별한 뭐 이상한 적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은사가 아니고 분명히 영생은 은사라고 했는데 이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영생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부터 저 세상에까지 완전한 영 생명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살펴볼 수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20장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나타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참된 그 관계성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 영생을 귀하게 잘 소유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삼고 우리의 축복으로 잘 여기며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영생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힘쓸 일입니다. 앞에서는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실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또 한 가지 영생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힘쓸 일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단하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동물, 식물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진력합니까? 예? 요즘 이제 여름 한철이 다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들판에 가보면서 정말 열매 맺고자 하는 그 풀한 포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영적인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다들 풀 한 포기 한 포기마다 못난 풀, 뭐 잘난 풀 다 할 것 없이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력하여 들판에서 혹은 험한 산에서 심지어 사막 같은 황무지에서도 바닷가에 모래 톱에서도 이렇게 식물들은 열매 맺는 일에 온통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물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차가운 물속에서 바닷물 속에서도 식물들에게는 열매 맺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곧 자기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가 사는 것이고 그 귀한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거룩함의 마지막 열매인 영생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도 얼마만큼 열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사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영생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기까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